것들을 다 이해할 순 없는 나의 그댄 항상 웃고 있지만 한없이 너무 외로워 보여요. 흐르는 눈물의 꽃 참지는 마요. 괜찮아요. You and me 어깨에 짊어진 짐을 내려놔봐요. 조금만 You heal me. 그대 향한 내 목소리를 느낄 수 있나요? 아직 늦지 않은 거라면 맘에 닿길 바래요. 홀로 견뎌낸 그 시간을 그 하루하루를 정말 쓰고 있단 말해줘 My star.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닌데 알아주지 않을 때 그 누구도 에이 몇 번을 참아냈잖아 지금껏 견뎌왔잖아 왜 그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는 생각에 거리 물고 괜히 어줍잖은 말에 넌 또 베이고 누구를 위한 건데 내 자신에게 묻게 돼 다 묻게 돼 생각해 정신 차리고 어줍잖은 말에 흔들리지 말고 누구를 위한 건데 내 자신에게 다짐해 그게 다짐해 그대 향한 내 목소리를 느낄 수 있나요 아직 늦지 않은 거라면 맘이 닿길 바래요 홀로 견뎌낸 그 시간을 그 하루하루를 정말 수고했단 말해줘 My star 행복은 소소하게 다가오는 거라 믿어요 늘 되뇌어왔지만 참 쉽지가 않네요 유일한 숨 쉴 곳은 오직 그대뿐이죠 내 맘이 온전히 닿을 수 있다면